할 가뿐에 임을 따라서 갈 가보다 가지 바람도 수연 넘고 구름도 수연 넘던 수진지 날지니 해동 청보람에 모두 다 수연 없는 풍설영국에 우리 님이 왔다고 난 발벗고 하지 소영 너무련만 어찌하여 가는 곳 부정하여 아주 예고와의 장수서가 돈청은가 고양벌 특구여영 이별이 되었는가 한날의 진여성은 은하의 속에 맞춰서도 그것만은 홀진짐 계신 곳은 무사무리에 박혀가 한디 이다치 통부두신 곳 차라리 내가 죽어 삼월 동풍 연차대여 임계신 참아 끝에 집을 짓고 내가 논이다가 다음 주 만나 만난 청해를 풀어 풀 거나 아이고답담 내일이야 이를 장차 어쩔 거나 그저